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. 너무 야속한 시간 많은 우리가 밉다. 이제 얼굴로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.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. 8월에도 겨울이 와.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. 홀로 남은 설국열차 네 손잡고 지나.